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북방의 대야군 기지 김책지 전략기업소를 현지에서 려해했습니다. 총리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주최철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. 현지에서 진행된 관계 부문 일꾼 협의회에서는 김철 노동계급이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 보장함으로써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이루어 지킬 때 대해서 강조됐으며 해당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.